향이 날 부르는 그 바닷가 사랑의 고동이 날 부르네 시원한 파도가 날 부르는 그 바닷가 갈매기 줄지어 손짓하네 새하얀 모래밭에 발자국 수놓아가던 주원의 그 여인 못 잊겠네 지금도 그 바닷가에는 그녀가 있을까 아 나는 가려네 가려네 그 바닷가 날 부르는 그 바닷가 소라의 고동이 날 부르네 시원한 파도가 날 부르는 그 바닷가 갈매기 줄지어 솔직하네 새하얀 모래밭에 발자국 수놓아가 전 그 여인 못 잊겠네 뜨거운 태양이 날 부르는 바닷가 소라의 고동이 날 부르네 시원한 파도가 날 부르는 바닷가 갈매기 줄지어 손짓하네 아 나는 가려네 그 바닷가 아 나는 가려네 그 바닷가 아 나는 가려네 그 바닷가